그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.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. 멀리서 기적이 오네요.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.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. 이별은 싫어요. 이렇게 앉아서 말을